려명거리의 교육시설들과 봉사망들의 운영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. 려명거리의 1도선 교육시설들과 봉사망들에 설치할 모든 설비와 가구 비품들에 대한 확보사업을 완전히 결속했습니다. 이와 함께 백수십 개의 봉사망들에서 상품 확보 및 진열을 끝냄으로써 려명거리 준공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시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. 려명거리의 1도선 교육시설들과 상업 및 급양봉사단위들에서는 준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